예전에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밥집 아주머니들은 밥을 꼭꼭 눌러 담아줬답니다. 버스차장도 가끔 차비 안 받고 내려주곤 했다고요.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할 때. 뭐 이것은 저 학생 때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어른들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별로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숙비가 밀려서 뒷머리를 긁적거릴 때, 그때 주인 아주머니는 괜찮아,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러셨답니다.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는 이곳을 조금은 더 살기 좋게 만들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주고 대접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학생 많기로 둘째, 셋째에 간다고 하는데요. 입학만 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졸업할 수 있는 풍토 때문인지 대학생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쩌면 훈훈한 인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주던 그 시절의 풍경들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은 아니다. 순수한 열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뒤 따져서 기득권만은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11월 3일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boy, I love you so. 젊은이들의 고뇌가 영화 속에서 듬뿍 묻어나오는 아주 흐뭇한 영화였어요. 가슴 아린 장면도 많았고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 보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세 분이나 네 분이군요. 임청아, 홍콩 배우 임청아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습니다. 대구의 최서윤 씨, 임민지 씨, 전범준 씨, 김영원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경연정 씨는 영화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의 이희진 씨는 영화에 늦바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늦바람이 원래 무서운 거거든요. 이희진 씨의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늦바람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든 것 같아요. 자, 이희진 씨 신청곡 오늘 다음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 MBC에서 아주 좋은 행사를 합니다.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리는데요. 11월 18일 6시부터 제13회 대학 가곡제가 호아마트홀에서 열립니다. 대학생들의 아주 좋은 창작 가곡들이 선보이고요. 또 특별 공연으로 대학생 아카펠라 그룹이죠. 인공위성의 공연, 그리고 기존의 정상급 성악가인 김성길 씨, 오현명 씨, 그리고 김자경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요, 11월 6일까지 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요, 저희가 추첨해서 초대권을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주소요,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랑 똑같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이번에는 대학가곡제 담당자 앞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희진 씨 녹음 준비되셨어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알란 파커 감독의 영화죠. Midnight Express 중에서 이스탄불 블루스 데이빗 캐슬의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 가운데 가장 까다롭게 영화를 고르는 층, 한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일 것 같으세요? 바로 30대 그 층인데요. 요즘에 이 30대 관객들이 영화의 주 관객층인 20대들보다도 훨씬 많이 몰리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비터문 가운데 유리스믹스의 Sweet Dreams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민철호 씨, 권기영 씨, 김승기 씨 모두 다 잘 들으셨죠? 이 영화는 이스탄불로 향하는 호화 여객선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휠체어를 탄 중년의 작가 오스카는 우연히 만난 젊은 영국인 나이젤에게 자신과 미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죠. 아주 매력적인 여인 미미 그리고 오스카는 첫눈에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스카는 미미에게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의 권태를 느끼고 마치 사도마소키즘의 화신처럼 미미를 학대하고 비정상적인 애정 행위를 강요한 것이죠. 그러다가는 결국 미미를 쫓아내고 맙니다. 오스카는 그 뒤에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어느 날 치명적인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오스카는 이제 휠체어의 의지에서 생활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미미가 잔인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미미는 나체 출연은 둘째치고 아주 이상한 포즈까지 취해야 했는데요. 이 역을 맡은 엠마뉴엘 세니에, 그녀는 테스의 나스타샤 킨스키와 곧잘 비교될 만큼 아주 다양한 이미지의 소유자지요. 이 영화를 연출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현재 아내이기도 한다는데요. 아, 글쎄요. 자신의 아내에게 그런 연기를 주문할 수가 있다는 것.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과연 어떤 연출가인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비터문과 마찬가지로 배를 무대로 한 영화죠. 폴란스키 감독의 첫 장편 영화. 얼마 전에 저희가 시네마 천국 시간에 전작을 들려드렸죠. 물속의 칼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입니다. 물속의 칼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이 조국 폴란드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 베니스 영화제 국제 비평가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작품입니다. 저번에도 들려드렸을 때 상당히 관념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보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안드레이와 크리스틴 부부는 해안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동차에 히치하이커 한 명이 동승하게 되죠. 그런데 부부는 히치하이커인 이 젊은 청년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들의 보트 항해에 초대하지요. 호수를 가로지르는 조그마한 보트에 이 세 사람은 함께 탑니다. 안드레이는 젊은 청년에게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자기가 선장인 것을 강조하면서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오. 이때부터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싸움 끝에 감정이 극에 달한 안드레이가 청년이 간직하고 있던 잭나이프를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청년은 그 칼을 찾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지만 떠오르지를 않아요. 겁이 난 안드레이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고 그 사이에 익사를 가정했던 청년은 다시 배 위로 올라와서 크리스틴을 유혹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세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죠. 폴란스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사회적인 규범이나 틀이 사실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영화 전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요. 인간의 삶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그 자신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폴란스키 감독은 개인의 경험과 자각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언어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폴란스키의 영화를 보면요. 침묵.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언어가 되는 셈이죠. 물속의 칼 이 영화도요. 시작과 끝부분이 침묵으로 시작돼서 침묵으로 끝나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 그의 초창기 영화를 보면요. 이 물속의 칼처럼 등장인물의 수가 아주 적고요. 핸드헬드 카메라 기법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이런 수법은 자본이 약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터득한 영화 연출의 기법이지요. 하지만 폴란스키 감독은 영화 물속의 칼에서 폴란드 공산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폴란드 국회에서 탄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1965년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망명길에 올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방랑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자, 그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 만든 영화, 바로 이 작품인데요. 조금 무서운 영화, 악마의 씨, 로즈메리스 베이비 중에서 자장가 들어보죠. 휴고 몬테니그로 악단의 연주입니다. 휴고 몬테니그로 악단이 연주한 영화 로즈메리스 베이비 악마의 시 중에서 자장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공포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악마의 시. 로즈메리스 베이비 영화는 작품성과 흥행성 이 두 측면 모두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사탄을 탄생시키려는 악의 숭배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돼서 악마의 씨를 잉태하게 된 로즈마리라는 여인 이들이 영화를 이끌어가죠. 이렇게 인간이 지닌 악마성, 잔인성은 폴란스키 영화의 가장 큰 주제예요. 비터 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면요. 이 악마의 씨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의 모습. 이 악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은 이런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의 무대를 항상 고립된 딱 떨어진 장소로 잡습니다. 조직 사회나 일상적인 삶에서 동떨어진 곳, 바로 그런 곳에서 인간 내부를 관찰해보자는 것이죠. 비터문 물속의 칼, 이런 영화처럼 물 위에 떠있는 배 위라든지 악마의 씨, 하수인같이 아파트 내부, 또 그에게 베를린 은공상을 안겨준 영화죠. 혐오, 리펄션에서는 수도원이 그곳입니다. 또 역시 베를린 영화제에서 금곰상을 수상했던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립된 성이 무대가 되죠. 이렇게 그의 영화 대부분이 주인공들과 관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는 외딴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닫혀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폭력 그리고 고독감 이런 어두운 세계에는 폴란스키 감독에게는 아주 친숙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먼저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의 러브 테마 들어보죠. 101 스트링스의 연주입니다. 재미와 스릴이 넘치는 추리 영화 형식 속에서 근친 상간이라는 좀 추한 인간관계 그리고 폭력을 다룬 영화였죠. 잭 니콜슨과 페이 더너웨이의 명연기가 돋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차이나타운 가운데 러브 테마 들으셨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 정말 평탄치 않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온 감독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부모가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어린 폴란스키는 목격했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 뒤에 폴란스키는 유태인 사냥의 공포 속에서 숨어 살았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또 그때 아역배우로 무대에도 서게 되지요.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하던 그는 54년 폴란드 국립영화학교 우즈에 입학합니다. 그때부터 연출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조금은 평탄하게 나갈 것 같았던 그의 삶. 하지만 로만 폴란스키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4년 파리로 망명해서 여배우 바바라 라스와 결혼했었는데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이혼하고 말지요. 그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여배우 샤론 데이트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두 번째 부인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로즈메리스 베이비, 악마의 씨를 보고서는 흥분한 찰스 패밀리라는 히피 집단이 이 두 번째 부인을 토막 살해해 버렸거든요. 그것도 임신 8개월이었는데요. 아, 그가 왜 인간의 악성에 대해서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그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것 같은 작품이죠. 낯선 도시에서 아내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추격을 그린 영화. 해리슨 포드의 실종자, 프렌틱 가운데 한 곡 들어보죠. 그룹 심플리 레드가 부릅니다. I'm gonna lose you. sound of bass that would beat my heart on. Now it cares only for you. The irony is I'm gonna lose you. I'm gonna lose you. I'm gonna lose.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실종자, 프렌틱 가운데 I'm Gonna Lose You, 그룹 심플리 레드의 음성이었습니다.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중에서 많은 영화들이 공포영화에 범죄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러 드릴러라고 부르기에는 그의 영화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섬세한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폴란스키 자신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개인의 경험 외에도 폴란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베케트나 이오네스코 또 카프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영화적인 미학을 보면 대부분 초현실주의나 부조리극에서 비롯됩니다. 조국 땅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폴란스키 감독은 영원한 방랑자라고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그가 표현해내는 인간의 고립과 폭력 그리고 악의 문제가 그렇게 세계 영화 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 그것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내용만큼이나 감독으로서의 폴란스키가 지닌 영화 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또 감성이 뛰어나다는 영화 있죠?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한 테스 중에서 테스송 들어보죠. 피에르 포르테가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얘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테스송 베르보르데의 연주 들려드렸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주셨어요. 양재영 씨. 아, 빨간색 편지지가 참 예쁜데요. 영화 싱글스 극장이 개봉한다고 그대로 비디오로 출시됐죠. 비디오 제목은 클럽 싱글스라고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싱글인 사람들, 젊은 미국의 청년들, 그 독신인 청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고뇌하는 내용들을 담았는데 아주 형식이 독특하죠. 재미있고요. 또 맷 딜런, 브리즈 폰다, 캠벨 스콧 같은 화려한 배역진들도 눈에 띄는 영화입니다. 이 중에서 스매싱 펌킨스의 연주와 노래로 드론 들려드릴게요. 영화 싱글스 중에서 드라운. 영화 속에서 맷 딜런이 헤비메탈 그룹의 리드싱어로 나왔는데 그들이 연주했는지 영화 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드라운은 원래 익사하다라는 뜻이지만 아마 이 가사에서는 뭐 탐닉하다, 압도당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스매싱 펌킨스가 연주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이종혁 학생, 고맙습니다. 저희 첫 돌을 기억해 주셨네요. 저는 어제 재방송 첫 돌 산출 저 혼자 아주 근사하게 영화 두 편 잘 봤거든요. 대구 북구 산격 3동의 박현숙 양, 아유, 시험 때문에 정말 초조할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곡 들으면 아마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푸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릉 포남동에서 성진규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굿모닝 베트남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들어보시죠. What a wonderful world. 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 곡 끝으로 저와 홍동식 프로듀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Much more than I n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